알아요. 간절한 마음들은 안 아물거든요. 알아 나 그 마음을 알아요. 주변의 마음들이 더 아프잖아요. 흔들리는 마음들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잃어가는 마음들이 더 계속 이대로 괜찮다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대의 별이 돼 이봐 그대 두 눈에 슬퍼 보이는 밤하늘의 작은 별을 쳐다보면서 별빛 속에 그대로 잊어가는 밤하늘의 노래를 불러보았네 영화 같지 않았나 난 현실을 알아요 그때의 마음